사랑에 자기 생명 걸고 예수 그는 예수 그 이름의 약속대로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은 사랑이 있네 날마다 당신을 떠나 돌아서는 날 알면서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분 수많은 사랑의 어머 가슴 깊이 묻어두고 죽음으로 그 사랑 고백하신 그분 그는 예수 사랑에 자기 이름 걸고 임마누엘 그 이름의 약속대로 내 안과 밭 가득 채우는 사랑이 있네 마음이 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 주신 그 사랑은 버리지 않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 위에 그 무엇도 죽음을 사랑해서 날 끊을 수 없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의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나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제 가슴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미와 주권과 위엄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 나에게 좀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여 성령이라 했사오니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와 그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선악과를 묵상하면서 또 선악과에 대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악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에 아, 내가 많은 그런 가슴이 많이 얼어져 있구나. 저번에 또한 오직 은혜, 또 은혜의 십자가를 증거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기에 내가 참 많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메말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의 밭을 만들고 꽃을 지배하고 많은 열매들과 그런 것들 풍성하게 그런 것들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하여 집을 또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집을 보고 기뻐하며 또한 자기가 손수 만든 요리를 또한 또 갖다 주며 그것을 먹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자기가 손수 농사를 진 또 과일과 또 꽃과 그런 것들을 그 여인에게 주면서 그 여인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사랑의 증표를 하나 맡깁니다. 목걸이를 하나 주면서 내가 우리 멀리 갔다 올 테니 이 목걸이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넘도록 그 사랑하는 남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계속 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일어나고 또 그 마음속에 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서 바람 펴서 그 오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속에서 있다가 어떤 일로 다른 남자와 만나 이 사랑의 증표 그 목걸이를 버리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요새 하나의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그 에덴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그 이런 이렇게 그 남녀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야, 반이 여자야, 반이 남자야. 이 75억 명 중에 무려 35억 명이 여자야. 무려 35억 명이 남자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여자 또한 다른 여자와 그 한 가정을 차렸다고 합시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뭐 간통죄니 뭐 여러 가지 죄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한 남자가 다른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했을 때 그것을 간음죄로 여기며 또 그 가정을 깨버릴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다른 여인을 취하였을 때 다른 남자를 취하였을 때 그것이 간음죄며 가정의 그 사랑과 그 의무를 깨뜨린 것이며 이혼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두 사람을 같이 똑같이 나는 사랑해 하면 이건 거짓입니다. 바로 35억 명 중에 단 한 명 난 너만을 사랑해. 이런 선택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 35억 명의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35억 명의 그 중에 하나, 35억 명의 그 사람들 다 버리고 그 중에 하나 너만을 only you 사랑해.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관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은혜의 강과 부유의 강과 결실의 강과 능력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는 그런 은혜의 강이, 결실의 강이, 능력의 강이, 이런 풍성한 그런 열매의 강이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런 과일과 풍성함, 이런 비옥함,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에덴 가운데 그 자기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긴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부, 심히 기뻤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의 그 흡족한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모든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복주의니 뭐 너무 복을 바란다, 뭐 기복을 바란다, 뭘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잘 보십시오. 뭐 11조 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11조를 낸다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스러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섬기듯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우리가 옛날에는 그 달이 둥글게 달이 뜨는 그 가운데 그 물 한 덩이 이렇게 떠놓고 그 앞에서 빌면서 자기 소원을 빚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당들을 그런 우상들을 섬기듯 어떤 비나이다 무엇을 주면 뭐 어떤 대가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한 신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관계로서 우상 숨기듯 무당들이 그 푸닥거리하듯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5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35명을 버린 겁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택권, 자유의지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본능적으로 동물들을 보면 그 배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본능적으로 해서 그 자식을 번식케 하는 그런 동물들의 본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적으로 그런 음란이나 막 여자를 막 취하고 아무 여자를 막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저런 짐승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은 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런 인간의 그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서 맺어지는 그 관계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또 교회와 예수의 관계 또한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 나갔죠.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그 에덴의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과 행복과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게 다 같이 그 부분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만물과 또 모든 꽃과 또 그런 하나님의 지구를 붙드심과 태양과 그런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 진짜 그 꽃들의 아름다움과 색들의 그 다양함, 과일들의 풍성함과 또 여러 가지 맛과 진짜 그 천연색들의 그런 파도와 하늘의 구름과 새들과 지저귀는 노랫소리와 또 그런 작은 그런 곤충들의 움직임과 개미의 그런 움직임 이런 모든 그런 바닷물의 햇빛에 비치는 그런 석양과 또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 고기들의 움직이는 생동감 이런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과 은혜와 찬란함과 그 행복과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는 그건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풍성함이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본다면 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행복과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에덴과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복의 근원은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축복과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와 생명과 그런 풍성한 그런 것들이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그 자체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그 축복이 저절로 흐르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는 복과 행복과 풍성함과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죄의 관계 그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또 우리의 신성한 그 노동 너는 경작하며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축복의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신성한 노동과 축복의 노동들이 우리는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노예다. 경제적 노예. 많은 그 과거 산업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생산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기계화되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스펙과 또 1년은 해외 나가서 언어를 해야 되고 또 학점을 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취업의 문 또한 그런 삶, 고단한 삶 거의 뭐 80대 1, 100대 1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취업 문 또한 대기업 또한 그렇겠죠. 이렇게 돼버린 죄된 세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고난을 받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 거하는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겁니다. 에스겔인가 예레미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우리가 에덴에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행복과 그런 축복,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행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안에서 저절로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며 마귀는 다른 걸 다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과일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아니 먹을 거 다 주고 아침 먹여주고 밥 안 먹어 그러면은 가서 또 떠먹여주고 또 아픔을 약 사주고 또 토닥토닥 해주고 사랑해주는데도 그 장난감 하나 안 사주면 뭐 하나 안 사주면 엄마 나 싫어하지 나 안 낫지 막 이런 아이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런 선악과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더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선과 악의 기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된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인하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성을 세우며 자기의 형제인, 자기의 친형제인 시기와 질투로 어떤 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시기와 질투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시기 어떤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그걸로 말미암아 시기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발달한 그 계몽주의나 이성주의가 발달했을 때 우리의 이성을 찬란히 빛나면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 그 에덴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교육과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키우며 그런 인본주의적이며 계몽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인간의 추악함. 나는 우성인 자야. 쟤를 죽여도 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진화했다고. 우연이 생겼다고. 과학적으로 그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나 만든 단백질. 인위적으로 그것도 독극물입니다. 단백질도 제대로 된 그런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도 아니 또 다른 것들 또 여러 가지 기계를 써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갱신이 하나 만드는 그걸 가지고 우연히 만들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연이 된 겁니까? 과학적으로 갱신이 실험체 다 만들어 갖고 만들어진 겁니까? 역설적으로 그거는 창조된 것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물과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을 보십시오. 우연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전 우주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서는 점점 쇠퇴해진다. 그것이 증명됐고, 오직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됐으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유에서 유,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것만이 증명됐습니다. 창조 섭리와 맞지 않습니까? 점점 900살 샀다가 120살로, 80살로 점점 쇠약해지는 인간의 모습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그 이유,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하나님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넘치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 생명이야. 내가 너희 선악의 기준이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 너가 이 모든 축복과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자. 하나 되자. 넌 내 하나님의 형상이며 내 자녀야.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그 에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은 역사성,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역사의 흐름을 갖고 말하는 것이며 또 조직신학은 그 역사의 흐름보다도 전체적인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조직적인 체계, 교리, 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하고 있다. 거기에 더 그 중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성경 신학적이며 조직 신학적인 그런 것이 그 균형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성경은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이 현실 가운데 그 한 인격과 또 그 역사 안에서 그 만남, 역동성, 그 가운데 인격적인 그 부딪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녹아서 나타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시편은 하나님을 그런 자기의 삶과 그런 역사의 운행하신 그 가운데 그 역사의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자하시다 이렇게 외친 그 마음과 중심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런 가운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록들을 우리는 그 기록들, 그 살아있는 기록,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메시지, 말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불가리론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 그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된 말씀은 역사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부딪힘과 만남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보십시오. 그 선악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이단 사이비 중에 그 문선명 통일교 같은 경우는 뱀과 하나의 신화적으로 뱀과 그 하와의 그런 음란한 그런 성적 교제 선악과를 그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또 어떤 자는 그 선악과를 하나의 율법을 율법이 아니죠. 마귀를 상징한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타락한 그런 부분 그 속성을 마찬가지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또 선악과를 해석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반적인 그 마귀의 역사와 또 성경의 그런 예수의 십자가와 그 전체적인 그런 이해 안에서 다시금 선악과에 대해서 접근해서 해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역사성 그 모세에게 그 에덴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까?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사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언약 관계, 하나님 말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독이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라는 말보다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짐승들은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까? 먹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른 짐승이나 뱀이나 여러 가지로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선악과 그 자체에 거기에 뭐 신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그 호세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담이 나와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어긴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런 그 언약적 관계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선악과 다시 그 요약을 하자면 첫째 자유의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또 하나 명확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중에 내가 너희 생명이야. 에덴 중앙에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이며 성과 악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또한 그런 절대성과 또 주권성 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의 성각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것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하시는 그런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말씀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생긴 정통 신학, 정통 교리, 이것을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그런 이신칭의 교리,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떤 그런 삼위일체 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시며 또한 그런 하나님이신 이런 교리와 교의와 정통 신학이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전 성령의 그런 주권과 진리를 보존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말씀과 정통과 교회 안에 그 말씀이 진리가 드러나여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그 증거 안에서 보존되는 이런 가운데 정통 신학과 교의와 교리가 그런 쉽게 얘기해서 신앙 고백적인 이런 모든 체계가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뭐 대충 생긴 게 아닙니다. 끝없는 원어도 공부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옛날 신학 배웠다면 원어는 기본입니다. 철학도 기본이고 라틴어도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지식적으로는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피흘림과 이런 갈등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여 성령의 증거 안에서 보존되어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정통 신학으로서 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배우십시오.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98%는 그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거의 98%는 옛날 사람들이 다 고심했던 것이며 진짜 탁월하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존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 놨던 그런 문서 자료와 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것을 발견하면서, 아, 나만 이런 고심을 했던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아니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심을 했고, 또 성령의 증거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놨고, 자기 안에 성령이 기록된 이런 진리들을 이렇게 후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증거하라는 내 말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순종 안에서 이렇게 남겼구나. 거의 98%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배들 남겨준 걸 통해서 거의 해결됐습니다. 1년이 걸리던 1년 걸린 것도 있고 5년이 걸린 것도 있고 무려 10년이 걸린 것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책들 읽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것들을 찾으면서 또한 성경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스펄전이 왜 너에게만 그 성녀의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식에게는 성녀의 역사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녀의 역사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저는 이거에 전적 동의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많은 게 해결되는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선악과 우리를 사랑하여서 또 우리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선악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며 성과학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의 관계 날마다 우리의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내 자녀야. 난 너가 나를 닮길 원해.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에덴에서의 그 풍성함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 생명의 근원 되신 모습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말이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때는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 또 선악과를 통해서 아 선악과를 아예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죄책에 대해서 책임해줘야 되는가 이런 원죄론에 대한 이런 인식들 또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 의지의 그런 관계들 깊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이 성경적인 답변 말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저가 그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그 영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 존재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간 만큼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가지 않는 것은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이성의 한계, 우리의 그 존재적인 한계, 그 불가능력이며,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심과 그 우주적인 그 존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옛날에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또 풍성한 그 우주를 볼 때, 아, 우리는 하나의 티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엄과 그 창조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여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것들.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바라보며 내가 지으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한 말도 못했던 그 욥. 그 앞에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욥. 우리 욥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번 그 욥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그런 성경의 계시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적이며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인격적인 부딪힘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들. 그러면서도 조직신학적으로 전체적인 통일성, 40명이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안에서 통일적인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렇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의 폭이 또한 성령의 그 은혜와 그 풍성히 부어짐과 깨닫게 하심 안에서 또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또한 그 하나님과 그 예수의 관계, 우린 또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와 또 그 자유의지적 이 부분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며 십자가를 지기 그 직전에 물이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이것을 안 했, 하나님께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히며 이 모든 죄의 어둠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고통, 그 고통 가운데 그 땀이 피가 되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소서. 이 기도의 모습,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면서 누가 나에게 뺏을 권세가 있는 게 아니야. 마귀가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진정한 인격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순종과 그 자유로운 그런 우리의 우러나오는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론 부분 같은 경우는 로마서 5장 16절부터 19절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읽지 마시고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이로다. 죄의 전가, 원죄론. 이 원죄론 같은 부분은 진화론과 진화론의 그런 영향들, 또 유신론적 진화론의 영향들을 통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참 마귀는 아주 확실히 핵심을 찔러버리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유사 그리스도인, 뭐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 하면서 마귀는 교묘하게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신앙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 예수 안에서의 그런 참된 그 신앙의 반응에 대한 부분에 초점 맞추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을 그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믿음에 초점 맞게 하고 그런 행위에 초점 맞게 하는 이렇게 슬쩍 그렇게 흔듭니다. 또한 그 다음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새 관점. 이신 칭의의 복음. 이것 또한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원죄론에 대한 부분까지 흔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막 1,000명, 뭐 몇백 명이 그 선악과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제가 쫙 살펴봤는데, 아, 선악과 설교하면서 뭐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홍리백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완전히 그 멸절,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존 스토트가 그런 것을 주장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 부분들. 또 이런 죄의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원죄론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살짝 비트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그 우리의 선택과 이런 또 자유 의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의 그런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서 또한 그것이 확실히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다음 하나님의 그런 그것이 중심이 된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며 나아간 것이 맞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삶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기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참되게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중심 안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적 해석이다. 신앙적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짝 얘기한 거는 다음번에 이 부분을 좀, 인간의 전 자유의지, 또 예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다루고요. 저도 좀 깊이 다루자면은, 아, 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제 안에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자유의지, 그리고 또 원죄론, 죄의 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그 아담의 죄와 그에 대한 그 원죄와 죄의 전가와 또 의의 전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짝 오늘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또 그 에덴의 중심 가운데는 그 에덴의 그 풍성함과 은혜와 행복과 복과 그 넘침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선악의 기준이 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을 통해서, 또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백하게 성경이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완전하신 뜻과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하시는 그 사랑.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성품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이 참된 선과 악의 기준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신 그 풍성한 축복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넌 내 자녀야. 넌 나의 형상이야. 나의 형상처럼 내 자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과 신의 성품에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의 성품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삶을 또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성과하게 기준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성과하게 기준이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이 죄된 세상에서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기대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한다. 오늘날 내가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가 모여드립니다.